몸부림을 치는구나. 정두고 어이가리 내 철아운 이별길. 낙동강 굽이굽이 물새만 운다. 눈물 어린 경부선. 시그렐 불빛도 애처로운 이 한밤아. 마지막 인사마저 목이 메어 못할 때 쌍가닥 철길 위에 밤비만 졌네. 울고 가는 경부선.